교회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해제도의 부수설정입니다. 우리가 첫 번에 유다와 계대교론법, 두 번째 보아스와 계대교론법, 특별히 보아스는 고해제도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모두가 지금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고해제도, 계대교론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스알디엘과 계대교론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알디엘과 계대교론법. 마태복음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족보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구원을 얻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기록한 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뭐다? 이 계대교론법, 고해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데가 이미 끊어졌을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스알디엘과 계대교론법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스알디엘과 관련된 부분은 마태복음 1장 족보 가운데 3기 14대 가운데 등장하죠. 3기 14대. 다시 말해 바로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명을 기록한 바로 3기 14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스알디엘과 바로 거기에 따른 법이 계대교론법입니다. 족보 3기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국립법을 잊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어둠의 시기가 마태복음 족보 가운데 3기 14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대수를 이어가는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스알디엘에게 세운된 계대교론법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면 더더욱 배를 잇기가 힘들죠. 그 가운데 바로 스알디엘의 끊어질 만한 대를 이을 때도 계대교론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스알디엘은 한마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버젓이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스알디엘, 하지만 스알디엘은 반드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반드시 스알디엘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알디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여호냐? 여호야긴. 마태복음 족보에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여고냐, 이 여호야긴의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장자로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어야 하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스알디엘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드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냐와 호사마와 느다가요. 드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내제 슬로믹과 쭉 이어지죠. 17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고냐 그리고 성경의 시적 족보는 장자로 이어가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로 이어져 가고 있죠. 여고냐, 스알디엘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죠. 장자가 스알디엘로 기록되어 있죠.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알디엘의 동생인 드다야가 바로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여고냐 스알디엘 이렇게 이어지고 19절 보면 드가야 수룹밥에 이렇게 이어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음으로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의 대수를 잇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상의 역대상 3장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기에는 어떤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고냐 스알디엘, 부다야 스룹바벨 서로 이어질 수 없는 대수인데 마태복음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 바로 무엇 때문에 엮여진 부자관계입니까? 계대결혼. 계대결혼법이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역대상 3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즉,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스알디엘을 위해서 동생 부다야가 낳은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스알디엘의 형의 아들로 입적하는 그 입적의 결과가 마태복음 1장 12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관계 생략하고 1장 12절은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계대결혼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로 스룹바벨 이름이 계속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바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바로 재건한 위대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당당히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오죽하면 성전 앞에 이 사람 이름을 붙였겠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많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의 위대한 성전 재건의 행적이 나올 때마다 누가 붙어 나오느냐? 스알디엘이 이제부터 붙어 나오게 되었다. 스알디엘. 그 점에도 적어놓으세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또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계속 스알디엘이 같이 붙어나와요. 밖에서 14장 1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다?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얻은 영광을 스알디엘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누리고 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봐도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통해 유명해질 때 누구도 함께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알디엘도 함께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룹바벨의 친아버지가 스알디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버지 누구예요? 부다야인데 친아버지 부다야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역대상 족보 후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든 중요한 행정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스알디엘이 함께 추앙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다야의 위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스알디엘이 아니에요. 부다야. 사람은요, 누구나 아들이 유명해질 때 함께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 자녀 그렇게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 좀 영화 좀 누려보자. 내가 너를 통해 나도 좀 핏 좀 나보자. 수많은 자녀들의 바로 바람이 바로 뭐예요?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잘 돼서 함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다야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부다야는 스룹바벨이라는 정말 믿음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가미 형 스알디엘의 아들로 축적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족보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부다야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부다야는 죄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족보의 대수를 잇기 위해서 형 스알디엘의 자손으로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기에 형 스알디엘에게 자신의 영광을 물려주고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부다야의 위대함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계속 속담처럼 말하는 거 있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위해 헌신했던 자가 누구다? 부다야라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의 인물이 빠짐으로써 죄악된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다야의 경우는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자, 부다야의 뜻이 중요합니다. 부다야의 뜻을 보면 야, 정말 부다야의 행적이 드러나요. 부다야의 뜻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마태복음 족보의 라인의 핵심이 뭐예요? 구속의 족보잖아요. 구속의 주인공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족보잖아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엘의 고엘. 구속. 즉 고엘의 고엘. 즉 부자의 뜻은 바로 뭐예요? 고엘의 고엘. 다시 말해 자녀가 없는 형 스알디엘의 영적 고엘이 되어준 자가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자녀가 없는 스알디엘에게 형에게 자기 아들 스룹바벨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잇는 영적 고엘이 부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참 고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준 자가 바로 뭐다? 부자였다. 우리는 이 계대결혼법에서 부자에게 주목해 부자에게. 반면에 우리가 성리 역사를 보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형의 유업을 싫어하다가 죽은 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이죠. 엘 대신 엘이 형이 죽으면 바로 오나이 형수와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땅에 설정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오나이. 메시아가 오든 말든 메시아의 대처가 끊어지든 말든 내가 싫으면 싫다는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 오나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구속사 말씀의 뜻을 위해서 부다야와 같이 생각합니다. 설사 내가 영광을 못 받아도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영광 받아요. 집사님은 그냥 책만 날랐는데 그 집사님이 한 줄 알고 아 집사님 때문에 우리 세미나가 살았어. 집사님 때문에 지금 막 누가 왔어. 내가 한 거거든요. 그때 바로 뭐예요? 구속사 말씀의 죄를 이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로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뭐 나는 부자야처럼 살아줘도 그만이다. 아 내가 했는데 막 연락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사명 바로 부다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신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부다야와 같은 사명이 있었어요. 부다야. 세례요한도 입술로는 네가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입술로는 자기가 부다야처럼 사라져줘야 될 존재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자기 영광을 앞세우다가 실족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예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될 부다야의 사명이 세례요한에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23장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은 사라져주는 것이 소리죠. 소리는 절대 끝까지 남아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메시지만 전파하고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본인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각되면 자기는 빠져주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도 같은 얘기죠. 우리가 본인이 소리의 사명으로 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흥하는 순간 자기는 빠져야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본인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자아가 남다가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해서 옥의 가치는 기운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요한이 당대 유명한 권세 있는 자가 되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갔어요? 예수님의 악기를 예비한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치에 관여했어요. 헤롯의 모든 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20절에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이 일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부다야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과 능력 가지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설사 내가 빚도 없고 이름 영광도 못 얻어도 구속자 말씀의 대를 잇는다면 그것으로 허허 웃을 수 있는 부다야가 되어야 돼요. 자기의 영역 밖의 일, 예수님을 증거라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에 관여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내 영역 밖의 일에 참견하고 왈가왈부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스스로의 옥에 갇혀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한 옥에 가두어 버리신다. 자,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엘 제도를 정리합니다. 고엘 제도, 대대결혼법의 구속사적 가치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서 수많은 대대결혼법,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 구속사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엘 제도의 구속사적 가치가 뭐냐? 고엘 제도, 즉 대대결혼법의 구속사적 가치가 뭐냐? 첫 번째,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 이 고엘 제도, 대대결혼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마태복음 족보에 들이는 방법으로 고엘 제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고엘 제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 지옥의 뗄감들이지만 영적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권 내에 예수님께 적극 심바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의 고엘 제도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에 사용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것이 고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가지가 꺾여졌는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접받침과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죠. 바로 요 요곳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루스 사건입니다. 루스 사건. 정통 유대 가문으로 지금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나오고 또 보아스의 가문이 나오죠. 엘리멜렉의 가문과 보아스의 가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모두 다 참감람나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참감람나무. 비유적이죠. 로마서 말씀을 빗대자면 바로 엘리멜렉 가문과 보아스 가문이 참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오게 하는 그런 정통 혈통 라인이죠. 그런데 이 중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왔어요? 12장 17절 말씀 보듯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가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죠? 가지가 꺾였다고 했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가지가 꺾여서 아들들이 바로 뭐예요? 베르시 모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다? 돌 감람나무 죽었죠. 이방 여인 루시 바로 참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마 되었다. 그 얘기예요. 접붙임마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꺾였어요. 참 감람나무지만 그래서 어디에 접붙임마 되었어요? 보아스. 또 다른 유대 정통 혈통인 보아스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마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은 자가 루시다. 바로 루키의 사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다시 가보면 이 룻기를 우리가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로마서다. 왜? 로마서의 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교리.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바되어서 본 가지로 들어오는 역사를 자세히 펼쳐놓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본 가지로 들어오는 구원의 교리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 똑같은 논리를 사건으로 보여주는 게 루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의 교리, 루키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보다 하나이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로 뭐예요? 함께 구원을 받을 종자들이다. 로마서의 교리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요?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지금 어느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힌트. 저는 틱해요. 그래서 절대 지금 힌트 없이 얘기 안 해요. 루키 얘기하고 있잖아요. 루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루키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네. 루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여자. 게다가 또 바로 뭐예요? 이방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모함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절대 이 유대 이 성인 남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여자에게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런 여자가 주인공인 루키를 이들은 천박한 복음이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고엘제. 고엘제도 계대결혼법은 무엇을 위해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맞죠? 유대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족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게 고엘제도예요.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써서 유대 혈통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고엘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신당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 인간의 얄팍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오히려 이들의 혈통을 잇는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이방 여인을 대거 마태복음 족보에 들이는 대로 역용하신 것. 하나님의 승리. 자, 그래서 고엘 제도가 아니면 절대로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방 여인이고, 고엘 제도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의 조상 라인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이것은 뭐 해보시고 있어요? 참 고엘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도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절대 예수님이 아니면 루처럼 참 구원의 권 내에, 영적 이스라엘 안에,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구속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루키에 보면 루키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야 됩니다. 족보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족보는 스토리를,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압축하여 이런 형태로 담아두고 있는 게 족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바로 루키 끝부분에 족보로 맞춰진다면 이 족보도 루키의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루키에서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족보가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족보냐? 바로 끊어질 위기에 처한 예수님의 족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시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바로 끊어질 만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루키의 족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배가 끊어질 만한 그 예수님의 라인이 이방 여인 루스의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엘 제도로 극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압축하여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루키의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의도가 담긴 족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루키 족보의 시작 인물과 끝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키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 페레스. 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루키의 족보 끝에 다말, 다말이 대대결혼법에 의해서 유다로부터 나온 페레스로부터 의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다윗 왕으로 끝나는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말,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을 바로 뭐예요? 믿음 있는 여인들을 바로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대놓고.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필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로부터. 자, 읽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자,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스론을 낳았고, 나스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했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다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족보에도 다말과 같은 자, 룻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죠? 여인이지만 이방민족.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이방민족,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추앙하고 좋아하는 이곳으로, 다윗으로 맞춰지는 족보가 룻기의 족보.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들이 제일 무시하고 천박히 여기는 회당 여인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가장 추앙하는 최고의 왕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가 루키 족보라는 바로 고엘 계보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대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 고엘 계보의 가치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엘 계보의 두 번째 구속사적 가치가 뭐냐? 고엘 계보는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엘 계보는 혼자서는 절대로 현재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절대 스스로는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이건 무엇을 보냐면 이 땅의 참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 고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부분적이지만 인간 고엘들이 나타나서 보아스와 같은 인간 고엘들이 나타나서 실제 부분적으로 인간들을 구속시켰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도 참 고엘 되신 예수님에 따라서 인간 고엘 되었던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작은 고엘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요 절대 우리는 혼자서 못 살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산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서로가 뭘 도와줘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연약한 존재들이 참고에 대신 예수의 도움을 물론 받아야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고엘들이 되어서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고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의 구속사적 결론이 뭐냐면 예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참 고엘이 되어줬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고엘들이 되어라. 이게 성경의 구속사적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참 고엘이 되어주었듯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작은 고엘들이 되어라. 자,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실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참 구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 읽겠습니다. 36, 37절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장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네. 구해 제도의 진짜 결론은 뭐냐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구해리시다? 그건 1차적 결론이고 2차 댓글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거예요.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고엘들이 되어주라 이거예요. 부다야를 다시 봅시다. 부다야. 부다야 이름이 구속, 고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이름이 빠지는 희생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재건의 영광을 누구에게로? 스알디엘에게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던 자가 누구예요? 부다야예요. 본인이 영광에서 빠짐으로 마태복음 족보에서 빠짐으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만들어 예수님을 오시게 한 부다야. 이 부다야와 같은 우리가 희생적 고엘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엘이 아니라 우리도 고엘의 삶을 따라서 산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고엘 제도의 구속사적 가치입니다. 고엘 제도의 세 번째 가치는 뭐냐면 고엘 제도는 구약의 율법보다 앞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법은 위대한 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죠. 이 구약의 율법보다 앞선 법이라는보다 구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바로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것이 율법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죠. 율법은 절대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중에 유대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럼 누구도 못 들어와요. 룻도 원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고의 제도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모압 여인, 율법으로 못 들어온다고 규정한 모압 여인 룻을 정통 유대 혈통 안에 집어 넣은 법이 바로 뭐예요? 고엘의 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법보다 어떤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고엘이 상위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고엘 제도가 더 앞선 법이라는 것을 룻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3장의 율법보다 바로 창세기 38장의 고엘 제도가 시간적으로도 앞서죠. 그렇죠? 창세기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앞서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법이지만 하나님은 율법보다 상위 개념 고엘의 법을 우리에게 더 먼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고엘의 법은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고엘의 법은 다른 법이 아니에요.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를 제3자가 위에서 땅값을 대신 지불하든 대신 남편이 되어주든 바로 뭐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구제하는 게 고엘 제도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고엘 사랑의 법이 무슨 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즉 고엘 제도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항상 고엘의 법, 사랑의 법이 율법의 법, 정죄의 법을 앞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죄를 정죄하는 것도 때로는 구속사를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뭡니까? 고엘의 법.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앞설 때 율법의 삶에 반드시 두배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정죄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고엘 제도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고엘이시다. 그럼 불변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는 수많은 근족, 수많은 친척, 수많은 구역 식구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바라주시고 예수님만이 근본적으로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실 참 고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고엘이 되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땅에서 꼴찌를 산다 할지라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사야 54장 1절은 보여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자 노래하라 그랬죠. 홀로 된 여인 누구예요? 고엘 제도의 대상이죠. 남편이 없으면 씨를 못 받잖아요. 애를 못 이어요. 가정이 완전 가문이 망가진 거예요. 홀로 된 여인, 고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참 고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연약한 존재. 하지만 그가 남편이 있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들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있다. 이게 바로 고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풍족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난 남편 있어요. 뭐 아내 있어요. 자녀 있어요. 전 다 갖춰져 있어요. 사업장 있고 다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가정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마치 포로된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게 없고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집도 변변치 않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러한 내가 누구만 만나면 참 구할 되시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남편이 있고 직장이 있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두 배 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내 형편, 훌륭한 여인과 같은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참문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역적 자녀를 생산하는 두 배 부흥의 중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이 고해 제도를 통해서 절대 스스로 구속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참 고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를 비록 홀로 된 여인처럼 물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 참 고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 있는 다른 반듯한 가정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두 배 부흥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셔서 룻과 같이 다메과 같이 우리의 형편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믿음으로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체 족보에 다 기록되는 마지막 최후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사순절에 각 가정마다 영적 부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역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더욱 사순절에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 여러분들 모든 말씀의 모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김치의 사순절 반드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